Okay. Hey. Welcome to my zone. One for the one for the glory. Two for the I don't know, man. Yeah. 한번 돌아가 보자고. Yesterday day. 너가 바로 소녀였을 때, yeah. 핑계만 가득했었지 미래에 대해 소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공존했을 때에 yeah. 그때에 난 거짓말쟁이 나를 매번 속이면 내 안에 원하지도 않던 헛된 바람이 어느새부턴가 생겨 그거 따라가다 보니 나보다 네 세상이 더 행복해 so apologize to myself I'm sorry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미안해요 난 내 무의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지 더 큰 꿈에 집착을 시작해 내 행복이 자각돼 아직 창대하지 않지만 내 날이 올 걸 알았네 I know my day day Every drop of shit on the list my day day 너도 행복하길 바래 you make my day day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my day day I just wanna dance, dance like my birthday day.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, baby. 이제 꿈머리로 줄 차례 맘엔 day day. Shalom, 모두가 나를 원할 day day. I just wanna dance, dance like my birthday day. 난 선택받은 자 색다른 삶에 사는 날이 가득하네. 옛감에 아주 괜찮은 날씨 하늘과 태양은 벌다 못해 아름다워 맥박은 차분해 말은 안 해도 느껴질 거리 이제 나는 어제 나를 바라보지 않네 I don't care 지금은 나로 말하면 one of cosmos most wanted 왜 남은 내가 중심에 굳건히 있잖아 주인공인 마냥 그려 주인공이니까 너 왜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에이.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안 배는 것은 증거니까 네 머리가 네 영원히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이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잃지 않기 원해라 너의 날은 어차피 올 테니까 편하게 미리 너를 꺼내놔 Always on my grind 늘 내가 꿈꾸던 삶을 살아 너도 봤잖아 Finally I'm done 넌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해 나의 날